yo, I follow my instinct. 내보는건 incredible thing. I fly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Like Ali Muhammad, 나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무사시. 넘어져도 다시 먹잇감을 노려 삶의 향길 들이마시. Who I will never lose, 여길 바라본 모자소에 오늘 주문 여긴 힙합 avenue, yo. 세계를 보면 난 적을 댈 때 손에 칼 대신 원 마이크 when I rap. I put my soul into it, rap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everything into it. 속 인생의 흥감망, everything depends on 내 행동과 말세. 지어와도 맨손 뺑각하는 mansion.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생의 true danger는 남의 하늘을 흐리게 만드는 것, 남의 비행기를 느리게 만드는 것. I'm too hot to handle, too cold to hold. Basic on the track, I'm too tough for y'all. 정치인이 아니라서 뻥치진 않아. 덩치지 않아서 막 덤비진 않아. 더 높은 하늘이 기다려 better take my aim. With this airplane music I'm stepping on my game. 기도처럼 day and night 따라다니는 flashing lights. I'm all give a night try. You better recognize. Mixed team만을 내고 난지 분자된 랩에 간지 말하잔 붙여나간 듯 like 대충 그런 간지. 싫었네 근데 규정 못해. 따라 안 해도 넌 내가 못해. 기적이 아마 네가 볼 때 어제같이 오늘도 난 맥을 꺾고 트랙을 높여 산을 넘고 내를 걷는 비행 트랙은 없어. I've never been fucked up. Fall in love, 내가 빼는 말들을 다 들어. 머리 위를 봐, I'm like Gulliver. I'm a phenomenon, 나 언제나 good. Thumb is up, what's your problem? 내가 뭐 잔이 대답은 we need a new star, huh? Problem solved, star is born. 아주 좋은 놈이야, 아무도 뭐라고 못해. 걘 언제든 높게 떠 있거든. This kid is on LLL. Man, I'm ill, just feel real. Recognize real, real. 알려줄게, 진짜 yeah, yes. It's me, 민원 짐작해. Spoiler를 싫어하는 Hollywood fans. Me, hey yo, it's my bad 2010 내 포텐을 use me by hot clip과 jazzy fan. Fake 들은 borrow 사다 top 들을래 반칙이 반대지. 들러오면 돼 안 들러오면 never 내버려도 rap. No more time yo. Yeah 노래 내 BM 들러오면들의 콜라보. 유의 뱀씨도 주행 개시 나 그녀 외길 따라 단숨에 행진. 노조의 개시에 눈 뜨게 된 뒤 가슴에 맺힌 큰 꿈의 쟁취. 무대의 핀들 불의 외침 관중의 햇빛 받아본 출연한 힘. 수백의 기적을 가느게 해 신념금 맹세 진심을 담은 메시지. 육내쟁이처럼 굴레에 끼어 답습해댄 지겨운 관습해댄 주워 굳세게 지켜나가 줄때 내 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여세인 근지 내가 세운 게임 규칙 그게 언제이든지 절대 맴 금지 법 airplane 유지. It's airplane music, airplane music. 나의 비행에 추락 따윈 없네. 내가 가진 수만 가지 종류의 스펙트럼 점점 깊어진 스타일. 경쟁자들은 불안하지 여태. 남북의 통일만큼이나 나의 몰락을 기다려왔지만 초라해져가는 자신과는 다르게 큐는 갈수록 간지가 나. 쉴 틈이 없어 끊임없이 날 애타게 부르는 무대와 스튜디오스 광명 서울대구 부산 어디서 이제 배단의 익스트큐요. 랩이면 랩 트랙이면 트랙 나 백이면 백 트랙이는 클래스 웰 객기는 백쥐들의 백날 담배도 손에 닿지도 못해. 나 oh 난 어찌된 게 더욱 더 쩔어져. 차이는 더 벌어져. 걸어도 걸어도 시야에서 멀어져. 거기서 거기 적대지 말고 어서 멀리 사라져. Yeah 나 rockin' with the best six in the game. We keep it fresh. 너의 고막 속에 불을 지피는 rappers. 엉터리들의 거품 인기를 bash. 숨을 들이켜 긴장을 풀어 눈 감아 느껴 기분이 들떠. 심장이 고조되고 가슴이 붕떠. 이제 깨어나 wake up 붕떠. Day by day fly to the sky. Stars 비치하는 게 tie the kite. Studio I'm microphone up. That's my heaven feeling up. Alright. 괜찮아 많은 헤이터들이 나를 깎아내릴수록 나는 정교해지는 조각상. I do for my fans, I do for my fam. I do for my man and I do for myself. Airplane, music의 소망을 접어 날려 radio airplane. 올해 2010년의 내 노래. That's what I find under my Christmas poetry.